키스. 너와 내 옆에 영화 뺀 수 있냐. 둘이 편이야와 고마워 누워 비앙고 닥닥닥 지니어 셀렉션 아투와 닌비 아와 우니야 우냐오 어덕거려 너와 남 수비디아디에 우아마네 Insecurity 니 갈라시아 맘에 예시 마디 베비 But no matter what happens, I'm gonna fight to get you back. Adore, say come me to my sanitya. Nang kami pawa kumendiya, nang kama kuma beye udia forever. Mini, say what you can be, mommy. And you go so wanna do me. And to go so on a dummy, maintain you'll be the gun. I know you still care for him, but I know your heart still beats for me. I'm sorry things went this far, oh my love. Business start is all over. Nakami pawa kume, nakama kuma beye udia forever. Believe say what you can be, mama. Enti kosuwa na dome, enti kosuwa na dome, enti ne obi beka. Nia onya yape, nia opensu.